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있나.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 다시 설레